cha-cha. You are so beautiful. 나는 얼굴, 몸에 그리고 성격까지 10점 만점에 10점이어서 내가 열나지 너무 핫해 girl goddamn 내 맘에 너무 들어서 흥분이 못 가라앉지 여자가 너무 많아지 난 나한테 모두 다 너무나 좋은 쪽이지만 모델, 아이돌, 연기자 Oh my god this bitch 나한테 안 걸린 게 다행이야 Oh no 너랑 과거는 싹 잊게 돼 벌금에 나가지 않고 네 옆에 있게 돼 Won't you now be my baby friend I'm chillin' it girl would you every day I feel like a billionaire 명품 가방을 굳이 안 매도 돼서 명품 가방만 사주고 싶은 여자 Show me the money 생기기 한참 전부터 원래 힙합을 좋아하던 여자 Yo You are so beautiful Tima 어딜 가든 손잡고 걸어 난 괜찮으니까 아침에 눈꺼풀보다 무거운 내 엉덩이가 벌떡 들어지는 이유 다른 여자 앞에서 보기보다 많이 두꺼운 내 얼굴이 쉽게 부러지는 이유 아직도 신기해 이런 상황이 첫 번째는 아니지만 진짜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내 가사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진짜 이야기 의심하지마 내 과거는 다 신경 쓰지마 지금 내일을 같이 준비하기에도 시간은 충분히 부족하니까 더는 신경 안 쓰여 너의 아는 오빠다 hey. You are so beautiful, beautiful girl. 너는 특별해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 해 I don't need a no. 언제까지나 내 맘에 it'll be Baby you're so beautiful 그냥 일단 난 믿어봐 눈을 감아 너를 갖고 싶어 하고 싶어 나의 마지막 기대 just silly의 여신 just do it now You are so beautiful You're so beautiful 나를 듣게